결국 쉬 들어가는 많은 것 지금 난 그 가운데 있어 숨소리 하나 흔들림 없이 작은 떨림도 없는 눈으로 지금 넌 마지막을 말해 조금 아플 것도 차차 나올 것도 느리지만 잊을 것도 넌 이미 다 알고 있었을까 yeah, yeah. 아무 이유 없이 그래 이유 없이 많은 날들도 심장 소리처럼 뛰던 사랑도 그저 흘러가는 저 강물 같아 oh yeah 기도처럼 깊던 오랜 믿음도 그저 변해가는 저 계절 같아 참 위태로운 얘기 가는 많은 것 지금 난 그 가운데 있어 yeah. 아무런 망설임도 없는 듯 마치 다시 얘기를 꺼내듯 지금 난 헤어짐을 말해 정말 서러운 건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 yeah, yeah. 익숙함을 지나 지루함을 지나 oh, 내 몸이 들 이름 이토록 부질없는 슬픔의 마음 태양처럼 빛난 모든 순간도 노래 소리 같던 속삭임도 헤어짐을 향한